조용수, 위드 서인영, 그리고 MC만 사랑의 올스타 클라보레이션.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리.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리. 널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.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. 저 하늘에 빛을 따라가다 만난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. 톡톡 튀는 우리들의 버블럼 키스처럼 입술 모여 부른 버블검. 행여나 혹시 그대 내 맘일까. 얼굴만 봐도 뭘 안 먹어도 배불러. One step, two step, 빈 한 걸음 더. 네 맘을 열어줘 조금만 더. 네 목소리만 들어도 난 너무 좋아. 끊지 말고 동화하자 5분만 더. This sweet bubble love 너무 새콤달콤해. 투명한 네 맘처럼 너무 깔끔해. Crystal clear 널 향해 달려. Up in the air 날려 날려. Don't be afraid, blow it away. 걱정거리들 모두 밀어내. 너만 나의 약속 서로를 위로해. 마치 엄마 약속 바로 지속해. 가주는 튼튼한 건물 내 몸과 마음의 지옥갈 높이는 그대는 지상 최대인 내게 준 선물. 널 위해 살아갈게 I will never stop. 눈물조차도 I never make it drop. 모든 걸 담을 사랑의 물방울 커져가는 버블럼 never let it pop. 길거리를 걷다가도 아침밥을 먹다가도 피곤해서 졸다가도 네 생각만 나. 방송을 하다가도 가사를 쓰다가도 노래를 부를 때도 네 생각만 나. 쓰라리 내게도 이제 몸이 왔으니 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리. 빛은 어둠 속에 밝게 빛나니